그 조금 더 보충을 하자면 최근에 이제 그 다시 마징가 시리즈가 네 45년 만에 나오죠. 예, 네, 뭐 그 이제 영화판 말고 예. 그거보다 이제 부활 프로젝트를 하면서 어떤 걸 했냐면 네. 그 진 마징가 제로라고 하는 그 코믹스가 연재가 됐어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아까 이제 그 얘기를 하셨는데 그 너무 와닿던 게 네. 그레이트 마징가 조정을 할 때 조종사는 고마운 출신이고 내 아들이 아니기 때문에 맞굴린다는 얘기를 네. 하잖아요. 네. 진 마징가 제로에 가서 설정을 보면요. 그 원래 주인공 그냥 쇠돌이라고 할게요. 그 쇠돌이로 나왔던 캐릭터는 차원을 이동할 수 있는 인간이고 그 다음에 사이보그로 나와요. 인간의 몸을 그 차원을 이동할 때 견디지 못하기 때문에 얘가 이제 한번 그 차원 이동을 해가지고 이미 원래 이제 지구는 한번 망한 거예요. 거기 설정은 지구는 망했고 마징가 때문에 망했어요. 왜냐면 아까 제가 그 얘기를 드렸잖아요. 마징가에 마자와 신자가 있다고. 네. 근데 선택을 어떻게 하게 되냐면 폭주를 하게 돼서 얘가 악마를 선택하게 돼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 미케네 군단을 막다가 얘가 그냥 악마로 폭주를 해가지고 지구를 완전히 다 폭파시켜요. 근데 미래에 있는 이제 다른 캐릭터가 폭파된 거를 알기 때문에 다른 차원에서 와서 얘를 다시 부활을 시켜가지고 다시 이제 거꾸로 다시 진행을 시켜요. 근데 차원을 이동을 하다 보니까 인간의 몸이 그걸 버티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이보그로 만들어요. 그런 설정이 있고 그 다음에 그레이트 마징가를 모는 조종수는 고안 출신이 맞아요. 거기서도. 네. 근데 클론으로 남아요. 왜냐하면 그레이트 마징가를 조종하고 그 훈련이라든가 여러 가지 상황들을 견디기 힘들기 때문에 몸은 계속해서 죽는 거야. 근데 클론을 대체를 하면서 거기 이제 투입을 시켜요. 그렇게 해서 이제 나중에 최근에 나온 이제 마징가 시리즈를 보시면 그걸 좀 보충하는 내용들이 같이 이제 첨부가 됩니다. 마징가 Z의 이 초중반까지는 시청자들이 마징가 Z라는 캐릭터와 그리고 이제 주인공인 카부토 코지 그리고 그 인물들이 펼쳐나가는 드라마에서 스토리텔링을 얻고 그런 서사에 이제 재미를 느끼면서 잠기게 된단 말이죠. 그치. 그런데 중반을 넘어서면 사람들은 카부토 코지나 마징가 Z를 보고 있지 않아요. 바로 악역인 헬박사를 보고 있는 겁니다. 오. 그리고 헬박사, 아수라 남작, 우리나라에선 아수라 백작이었죠. 그쵸? 그리고 브로큰 백작 이렇게 3인방이 어떤 식으로 어떤 전략을 쓰는지에 따라서 이 드라마가 진짜 말 그대로 드라마틱해지거든요. 그 브로큰 백작이 목 떼어가지고 손에 들고 다니는 그렇죠. 그렇죠. 예. 이게 재밌는 게 브로큰 백작과 아수라 남작은 서로 라이벌 관계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라이벌이냐면 사실은 완전 이번엔 마징가 Z 제압할 것 같다라는 순간에 그 허점이 보이면은 아수라 남작이 브로큰 백작의 그 허점을 못 본 채 하거나 아니면 뭔가 도와달라는 어떤 SOS 신호를 묵살을 해주거나 서로의 발목을 계속 잡아당기면서 마징가 Z가 이길 수밖에 없게 만드는 그런 전략을 쓰죠. 내부에서 견제가 들어가는군요. 그렇죠. 서로 파벌도 있어요. 그 부리는 부하들도 다릅니다. 브로큰 백작은 이제 철십자 군단.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아수라 남작은 이제 미케네 가인 군단인가? 제가 군단 이름이 잘 생각이 안 나지만 네. 거의 미케네 군단으로 나오는데 이름이 또 따로 있었던 것 같아요. 등 그런 식으로 서로 괴상하게 생긴 사람들이 괴상하게 발목을 잡으면서 그리고 그 둘의 싸움을 뒤에서 어디까지 도대체 수를 읽는 것인지 알 수 없는 대인배 헬박사가 그 드라마를 끝까지 끌고 나가는 거죠. 그래서 그런 악당들의 스토리를 보면서 시청자들은 다음에는 쟤네들이 뭘 들고 나올까? 이 전략은 마징가 Z에서만 이제 선보이게 되는 게 아니라 나중에 이제 토에이 애니메이션사의 뒤를 이어서 나오는 그 타츠노코 프로덕션 같은 프로덕션의 전략에 굉장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 딴 이야기지만 타임복강 시리즈라고 그 국내선 이제 뭐 나라라 태극호라든지 이겨라 승리호라든지 이런 애니메이션 타이틀로 소개되었던 그 타츠노코 프로덕션의 예. 그 시리즈가 있는데 네. 그 시리즈를 보면은 그 주인공 메카닉은 끄떡이 없는데 악당들의 메카닉은 정말 희한한 걸 들고 나와서 그게 언제나 박살이 나면서 끝나요. 그쵸. 근데 그게 되게 재미있고 오밀조밀하거든요. 그러다가 보니까 이 메카닉 디자인을 맡으신 분이 진짜 다음 주에는 뭘 그려야 할지 하고 고민을 하시다가 알아눕거든요. 그런데 이 스태프들이 굉장히 인간적인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예. 애니메이션 방영 안에다가 그냥 위로로 메카닉 디자이너 분이 그냥 좀 위로가 되시라고 악당이 갑자기 TV 화면을 향해서 이렇게 말을 해요. 메카 디자인 맞던 분이 지금 병원에 가셨는데 여러분들이 우리를 위해서 좋은 악당 디자인을 보내준다면 그거 되게 도움이 될 것 같다. 그냥 그거는 정말 시청자들을 위한 재미이기도 하지만 그 스태프들을 위한 어떤 위로 같은 이야기였다고 할 수 있는데 기적이 벌어졌죠. 엄청나게 많은 엽서들이 꼬꼬마들이 별 스토리하고 아이디어를 다 짜가지고 진짜 악당 로봇을 수없이 그려서 보낸 거예요, 방송사. 와. 그래서 그걸 골라서 정말 그 메카들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와. 이 정도로 악당 로봇이 얼마나 이게 재미를 줄 수 있느냐가 이 TV 애니메이션에서는 이 그렇죠. 재미를 극대화시키는 요소가 될 수 있는데 마징가 Z가 이 방면에 선두주자라고 할 수 있어요. 라이벌 애니메이션들은 보면 악당의 그 역할이나 로봇들이 별거 없거든요. 근데 마징가 Z는 달랐어요. 나중에 갈수록 정말 악당 하나가 되게 인상적으로 나오고 별별 로봇이 다 나오죠. 미넬바 X라든지. 네, 맞아요. 그리고 라인 X라는 아마 로봇도 있었던 것 같은데 그것도 마찬가지고 B극과 희극을 같이 버무린 그런 캐릭터들이 계속 등장해서 죽어나가죠. 그렇죠. 그러니까 적인데 미워할 숨적이 나오죠. 그때 아마 성인 시청자들의 그 층도 두꺼워지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90화가 가능하죠. 이건 완전히 미친 기록이죠. 근데 마징가 Z의 라이벌 만화가 뭐가 있었을까요? 마징가 Z 당시에는 그 같은 연도에는 잘 없었고요. 네. 아마 이제 75년 그레이트 마징가 당시가 되면은 드디어 이제 그 드디어 용자 라이덴을 시작으로 라이딘인가요? 라이덴인가요? 라이덴도 되고 딘도 되죠. 네. 네. 그렇죠. 용자 라이딘은 그 프라우 모델로 정말 많이 나왔거든요. 예, 그 당시에는 거의 뭐 엄청나게 멋있지 않았나요, 그거? 멋있었죠. 삼각형 네. 모양 이렇게 파란색 그 얼굴 마크에다가 네. 쫙 그 독수리로 변신했던. 예, 새로 날아가죠. 네. 용자 라이딘 잠깐 설명을 할까요? 네, 하시죠. 네. 용자 라이딘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에 이것도 영화랑 연관이 있어요. 네네. 그 뭐 머미라고 해야 되겠죠? 미이라. 네. 미이라 관련돼 있는 뭔가의 영상들이 굉장히 많아졌거든요. 네. 고대 문명에 대해서. 근데 용자 라이덴 같은 경우에는 피라미드에서 나옵니다. 네. 그 초고대 문명. 그다음에 초능력자들. 그다음에 적들도 이제 조금 신에 가까운 적들이 나오는데 용자 라이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런 이제 여러 가지들이 막 버무려지면서 이제 새로운 이제 또 다른 슈퍼 로봇으로 또 등장하게 되죠. 그러니까 네. 대부분의 만화 영화들이 권선징악이 강했어요. 마징가의 초반은 권선징악이 굉장히 강했기 때문에 먹혔어요. 근데 후반으로 갈수록 어떤 것들이 등장을 했냐면 당위성이 등장했어요. 악당들의 당위성이 등장한 거예요. 악당이지만 나는 더 인정받고 싶어. 라든가 나는 악당이긴 한데 좀 불쌍한 면도 있어.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이제 마징가 시리즈에서 차곡차곡 쌓이면서 그레이트 마징가 뭐 그랜드 시리즈로 연결이 되고 더 심화된 건 뭐냐면 건담 시리즈가 이제 나오게 되거든요. 네, 그렇죠. 근데 건담 시리즈에 가면은 권선징악이라는 게 없어요. 왜냐면 각자의 사정이 다 있어요. 그렇죠. 지원 공국이 따로 이제 그 자기들의 이유가 있고 건담을 몰게 되는 주인공도 다 그거에 대해서 이유가 있고 또 어떤 면에서 보면은 이제 건담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하자면 우리는 건담이 멋있다고 하지만 적의 입장에서는 하얀 악마라고 불렀거든요. 그렇죠. 왜냐면 아 쟤만 등장하면 우리 편 애들이 네. 무차별하게 다 죽어. 그렇죠. 자꾸가 나쁜 애들도 아니에요. 아, 나쁜 애들 아니에요. 예. 네. 거기 보면 샤아가 의유가 있어요. 자기가 그 그 네. 건담하고 싸워야 되는 이제 그런 것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로봇이 1세대를 이제 마징가로 보자면은 아 1세대 아톰으로 보긴 해야 되는데 그렇죠. 거대 로봇의 1세대를 마징가로 보자면 2세대로 넘어오면서 건담을 봐야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2세대 로봇으로 오면서는 악당과 주인공의 선악의 구별이 되게 모호해져요. 그렇죠. 근데 사람들이 이미 그거에 대해서 조금씩 받아들이기 시작했고 그런 상태에서 이 용자물이죠. 라이딘? 이것도. 예. 라이딘이라고 하는 시리즈는 권선징악이 굉장히 강했어요. 우리 편이 이긴다. 우리 편이 세다. 데우스 엑스 마키나라고 하는 식으로 어떤 악당이 나오더라도 마지막에 활 하나 쏴가지고 이기는 이제 이런 식으로 좀 단순화됐기 때문에 사람들이 보기에는 재밌기도 하고 뭔가 좀 더 멋있기도 하고 캐릭터도 아 기존에 보던 마징가와 다른 또 이런 것이 있지만 이미 거기서 넘어간 거예요. 아이들도 마찬가지였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좀 이제 그게 좀 실패하는 계기가 됐죠. 그리고 라이딘은 감독이 한 명이 아니었어요. 중간에 계속해서 교체됐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인 연출력이라든가 이제 스토리에도 좀 이제 좀 불균형하게 재밌는 편이 있고 재미없는 편이 있고 이게 되게 심했거든요. 그래서 좀 실패한 시리즈 중에 하나죠. 시리즈 전체가 가벼워졌군요. 그렇죠. 이제 좀 용자라이든의 그 성공과 실패를 다른 또 관점에서 바라보자면 네. 초반이 사실 더 실패를 많이 했고 후반으로 갈수록 좀 회복된 케이스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래요. 네. 초반은 저도 이제 인식을 잘 못하다가 광영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이게 피라미시 등장하고 미이라가 등장하고 하기 때문에 오컬트 성격이 좀 강했어요. 그런데 초기에 원안을 맡고 감독을 맡았던 사람이 오컬트를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이었어요. 아~ 자기가 싫어하는 일을 맡은 거예요. 매치가 안 됐네요. 네, 이 사람이 어느 정도냐면 로봇 애니메이션은 권선징악이어야 되고 좀 신비한 면도 있어야지라고 제작진들이 막 이러고 있을 때 이 감독은 아니 이제는 주인공과 악당 사이에 선악의 구분은 없어야 되는데 시대를 앞선 생각을 갖고 있던 사람이 오히려 오컬트를 만들려고 하니까 짜증이 났겠죠. 그래서 갈팡질팡하다가 실패를 하고 이 사람은 내가 다시는 이런 로봇을 만들지 않겠어. 내가 원했던 건 이런 게 아니야. 그러면서 기동전사 건담을 만듭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후반부에 들어온 긴급하게 투입된 이 나카마 히데오라는 감독은 이거 내가 잘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하면서 되게 겸손하게 하다 보니까 로봇이 굉장히 잘 다뤄지고 꼬꼬마들을 위한 권선징악으로 이게 구도가 잘 잡히면서 이 사람이 갑자기 재능이 폭발을 해서 네. 그 방면으로 수없이 많은 로봇들이 나오게 돼요. 아. 볼테스 V라든지 콤파트라 V라든지 막 전성기가 열린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용자 시리즈로 이제 먹고 사는 제작사가 돈이 좀 쌓였을 때 우리가 재능도 맞지 않았던 사람한테 오컬트를 맡겨서 걔가 굉장히 마음고생이 심했다는데 이번에는 너 마음대로 만들어봐. 근데 1호기, 2호기, 3호기가 나와서 합체하는 거면 좋겠다. 그랬더니 기동전사 건담을 만들면서 이상하게 돼버린 거죠. 네, 그게 라이덴의 성공과 실패라고. 이제 그 덕질 해방전선이니까 그 네. 덕질의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게 세밀한 그 역사 순서로 보자면 슈퍼로봇에서 그대로 리얼로봇으로 한번 갔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아까 슈퍼로봇의 그 발전사에는 마징가를 이제 대표하는 나가이고라는 한 원작자의 거대한 복수심이 있었듯이 네. 이 슈퍼로봇에서 리얼로봇이 전성기를 맞이하게 되는 데는 한 사람의 또 복수심이 굉장한 영향을 발휘하죠. 누군가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동전사 건담을 만든 이 토미노 요시우키인데 아까 이제 용자 라이덴을 이제 네. 이 쇼쿠 애니메이션사에서 만들었단 말이죠. 네. 근데 처음에 토미노 요시우키를 맡겨놨더니 아이씨 오컬트 짜증나 그러면서 이제 머리를 긁다가 완전 시나리오도 이상해지고 완전 실패를 했어요. 네네. 그러자 이제 토미노 요시우키의 어떤 연출 스승이라고 할 수 있었던 네. 나카야마 히데오가 네. 그대로 맡아가지고 성공적으로 만들고 히데오한테 이제 재능이 폭발을 하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많은 슈퍼로봇들이 나오게 되었는데 용자물이죠. 그렇죠. 네, 이 용자물이 너무 성공을 잘해버리는 바람에 이 사람들이 있었던 프로덕션이 쇼호크에서 독립을 하게 돼요. 돈이 많이 쌓여가지고. 그래서 우리들 뭐라고 하지? 우리들은 떠오르는 태양이야. 그러면서 썬라이즈라는 제작사를 설립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서도 이 사람들은 끈끈한 그 의리로 뭉쳐져 있었기 때문에 네. 토미노 요시유키는 계속 그 썬라이즈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토미노 요시유키가 비록 용자 라이덴에서 실패는 했지만 스태프들한테 끼친 영향은 되게 많았거든요. 네. 슈퍼로봇이 이게 권선징악으로만 가면 이게 한계가 있어. 그러니까 악당들이 사실은 주인공하고 같은 사람이라는 걸 보여줘야 돼. 저기 나가이고가 그리는 것처럼 악마, 괴물 이런 걸로 그리지 마 제발. 같은 사람이어야 돼. 예. 이걸로 이제 출발을 했거든요. 그쵸. 그래서 그 콤파트라 부이가 굉장한 성공을 할 수 있었던 이유도 네, 맞아요. 악당들이 인간적이었던 건데 네. 그래서 토미노 요시유키는 역시 이게 내가 가야 될 길이었어 그러면서 슈퍼로봇에서 조금 더 심혈을 기울여서 인간화를 시킨 게 그 리얼계. 예, 리얼계라고 할 수 있고 그 리얼계로 가는 이제 진검다리로 예, 무적강인 다이탄 3. 다이탄. 예. 다이탄 3가 이 굉장히 돈을 많이 벌게 해준 또 작품입니다. 그래서 토미노의 입김은 점점 커지기 시작하고 그러다가 이제 슈퍼로봇에서 완전히 벗어난 게 필요해. 그러면서 기동전사 건담을 제작을 하고 누가 보더라도 되게 훌륭한 스토리라인과 처음에 물론 문구 제작사는 굉장히 짜증을 냈어요. 완구 제작사는 힘들죠. 1호기, 2호기, 3호기가 합체되는 거 만들어놔라 그랬더니 2호기는 무슨 권캐논이라고 약간 키가 좀 짧은데 어깨에 포즈를 달아놓고 3호기는 아예 탱크처럼 기어다니는데 건탱크라고 하는데 뭐 게타로봇 만들다 만 겁니까 이거? 이렇게 말이 나올 정도로 왜냐면 토미노 요시유키는 건담 말고는 이거 쓸데없어 그러면서 건담이 주역이었거든요. 그쵸. 그러면서 전쟁 만화를 했는데 시청자들이 알아줄 거야 그랬는데 아, 시청률이 너무나 부진해서 조기 종영되고 말았습니다. 망한 거죠. 그래서 그 결국에는 건담이 변신하기 시작하죠. 그죠. 네. 웃긴 건 토미노의 그 거대한 복수심은 내가 조기 종영으로 물러나더라도 마지막 에피소드까지 내 멋대로 할 거야. 그러면서 예술성을 끌어올렸기 때문에 건담 매니아들을 양산하는 길이 탄생이 되어서 웃긴 건 건담이 실패를 하면서 리얼 로봇 전성시대가 열려버린 거예요. 맞죠. 마치 이것은 원피스에서 대해적 목을 떨어뜨렸더니 이제 해적 전성시대가 시대가. 열린 것처럼 건담이 실패를 하자 리얼 로봇의 전성시대가 열렸습니다. 조금 더 그 저기 토미노 영감에 대해서 소개를 하자면 이분도 약간 미친 분이에요. 왜냐면 이 사람의 별명이 있어요. 네. 몰살의 토미노예요. 그 보면은 그 기존의 만화에서는 주인공 안 죽인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토미노는 죽여요. 또 딴 주인공 나오고 딴 주인공 나오고. 그 저기 그 왕좌의 게임처럼 그 주인공이 있고 주인공 서브 캐릭이 있잖아요. 주인공이 사랑한다거나. 잠깐 얘기를 드리면 그 이 건담 시리즈 이전에는요. 그 주인공이 명확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주인공이고 제가 메인이고 서브로 누가 붙고 제가 저기화가 되는데 이 건담으로 너무 바뀐 게 뭐냐면 주인공이 없는 거예요. 서사 구조가 바뀌었죠. 네. 다 이유가 있는 애고 다 히스토리가 있는데 내가 만약 이런 입장이면은 나는 제 편을 들고 나는 제 편을 들고 그러니까 아무로 편이 아니야. 그러니까 내가 어떤 입장에 따라서 주인공이 되게 다양해진 거죠. 그리고 조연도 마찬가지예요. 조연도 사실은 정의의 편은 정의의 편이었었는데 건담으로 넘어오면서부터는 완전한 정의의 편이 없어요. 네. 그렇죠. 언제든지 배신을 할 수 있고 그것 때문에 이제 보는 사람들이 유심히 보게 되고 애정을 쏟게 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죽이죠. 네. 게다가 이데온이라고 하는 그 전설의 거신 이데온이라고 하는 그 시리즈에 가면 거기 출연한 캐릭터를 다 죽여요. 이런 식으로 좀 몰살시키는 그 성격이 있어가지고 사실은 팬들은 보면서 좀 두려워하는 부분도 있어요. 아, 저 영감이 이번엔 또 누굴 몰살 누굴 또 죽일까? 졸이면서 보게 되는 거군요. 그렇죠. 재미있는 거는 이 아까 말했지만 기동전사 건담이 이 시청률 실패를 겪고 이렇게 문구는 완구류 제품은 이제 또 흥행 부진을 하고 하는 동안에 토미노 요시유키는 그래도 나는 완성도를 끌어올렸으니까 됐어라고 되게 자만을 했고 그 사람이 무슨 예언이나 한 것처럼 건담 애니메이션이 방영이 끝났는데도 사람들이 재방송을 미친 듯이 보고 건담의 인기가 방영이 끝난 다음에 시작된 거예요. 오히려. 그리고 리얼 로봇이 그렇게 전성시대를 맞게 되니까 리얼 로봇의 인기가 올라갈수록 토미노는 야 내가 실패한 사람이 아니라 사실은 굉장히 빅픽처를 그렸던 거야. 그러면서 자만을 하게 됐는데 그러자 건담의 뒤늦은 그 성공으로 반다이라는 회사는 프라모델이 잘 팔리니까 정말 좋았어요.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아카데미에서 금형을 먼저 소개를 했지만 그 반다이에서는 특별하게 토미노를 극진하게 대접을 하면서 그 리얼 로봇이건 슈퍼 로봇이건 간에 그런 거 상관 안 할 테니까 당신이 만들고 싶은 어떤 그런 로봇으로 애니메이션 하나 좀 만들어줘요. 그리고 속으로는 변신하는 슈퍼 로봇이면 더 좋겠고. 그래서 토미노 요시유키는 자기도 고개를 끄덕여요. 왜냐하면 보니까 리얼 로봇이 80년대 초중반까지는 마크로스 같은 게 이제 뜨면서 그쵸? 상당한 인기를 구가했지만 80년대 중반이 되니까 리얼 로봇도 끝물이 보이는 거예요. 이제는 리얼 로봇도 안 될 것 같아 하는데 슈퍼 로봇 다시 나오면 괜찮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토미노도 약속을 했어요. 알았어, 이번엔 내가 변신 로봇 해줄게. 그리고는 놀랍게도 기동전사 건담의 후속편을 만들어버립니다. 기동전사 제타 건담. 드디어 변신이 되죠. 아, 네. 아, 그죠. 네. 그리고 놀랍게도 제타 건담은 엄청난 성공을 하면서 오히려 실패한 건담의 아버지이자 리얼 로봇 끝물에 리얼 로봇을 끝내달라고 주문을 했는데 거꾸로 건담을 만들어 버리는 바람에 건담의 전성기가 제타 건담에서부터 오히려 시작을 해버려요. 그 모든 게 시작이 돼버린 거죠. 네. 지금 저희가 마징가 제트부터 여기까지 왔어요. 예, 그러고 보니까 오늘은 이 마징가가 국내 대중문화에서 끼친 영향이나 어떤 그 파생물, 그 넓은 의미에서의 그 로컬라이즈에 대해서는 다루지 못한 좀 아쉬움이 있는데요. 지금부터 얘기하면 되죠. 그럴까요? 나 아직 시간 남았어요. 아, 그렇군요. 네. 이 뭐지? 단순하게 수입을 해서 더빙 방영하는 제작사에서도 그 사람이 모여서 머리를 쓰는 만큼 뭔가 비슷한 현상들이 빚어질 때가 있더라고요. 네. 이건 제가 이제 당시에 저는 이제 시청을 하지 못했지만 네. 시청자들의 그 증언에 의하면 TBC라는 방송국에서 이제 그 그레이트 마징가를 방영을 하게 됐는데 TBC는 옛날에 동양방송이고요. 지금 없어졌습니다. 그렇죠. 예. MBC 지금 다시 저는... JTBC로 네. 뭐 돌아오긴 했지만 그렇죠. 그렇죠. 예. 그렇죠. 여하튼 이 그레이트 마징가를 방영을 하기 전에 방영을 했었던 애니메이션이 전혀 마징가랑 관계가 없는 그 짱가라는 애니메이션이었대요. 어디선가 이거죠? 네. 그런데 짱가라는 애니메이션이 굉장히 시청률이 잘 나왔고 국내 그 시청층한테 야 이거 짱가를 보던 시청자를 그대로 흡수해가지고 이 그레이트 마징가로 가야 되는데 라는 그런 욕심이 TBC한테는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레이트 마징가를 소개할 때 어떻게 소개를 했냐면 와 짱가가 끝났지만 이제는 짱가의 형 찐가가 나타났다. 찐가요? 네. 찐가? 그레이트 마징가를 찐가라고 마음대로 부르는 마치 짱가와 그레이트 마징가가 무슨 관련이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나름대로 머리를 쓴 거죠. 짱가와 찐가라니. 예. 마징가 제트와 그레이트 마징가를 극장 애니메이션으로 엮어서 이렇게 이미 성공한 시리즈에 숟가락을 얹어서 보여주는 것처럼 네. 이 더빙 방송을 하던 국내 수입 방송사에서도 똑같은 생각을 했던 거예요. 짱가가 성공을 했으니까 여기다가 얹어야 되는데 아 그러면 이게 마징가니까 찐가다. 그래서 짱가의 형 찐가가 왔습니다. 그런데 그 영향력을 초기 대사에서도 조금 이어가고 싶었던 욕심에 자꾸 그때 주인공이 쓸데없는 대사를 했대요. 어떤 악당 괴수가 출동했다고? 아 그럼 찐가를 출동시킬 때가 없군. 그러면서 본편에서도 자꾸 이상한 대사로 그레이트 마징가를 자꾸 찐가라고 애칭처럼 표현을 하는. 예. 근데 나름대로 이게 굉장히 성공을 했기 때문에 네. 시청자들의 증언이 나올 정도로 뇌리에 남아있었던 거죠. 시청자들은 뭐라 하는가요? 굉장히 그 당시에는 자연스러웠는데 지금 알고 보니까 너무나 황당한 일이었다. 그렇게 말씀들을 하시더군요. 아니 그 지금 찾아보니까요. 네. 당시 그레이트 마징가의 주제곡 있잖아요. 네. 오. 그 가사가 따다따 이거죠. 네, 가사가 이렇게 나와요. 그레이트 마징가 출동 달려라 찐가 날아라 날아라 찐가. 네. 작사도 아예 노리고 했군요. 아예 그냥 찐가를 노리고 했어요. 네. 누구보다 힘세게 이런 노래거든요. 맞아요. 누구보다 힘세게 누구보다 날세게 그러니까 독특한 세계관을 물리친다. 수입한 애니메이션으로 엮어서 이렇게 네? 해버리는 이거 참 놀라운 전략 아닙니까. 묻어가기. 네. 묻어가기. 근데 이런 전략은 세계적으로 쓰는 것 같아요. 네. 그 미국 수입사에서도 뭐 이건 나중에 얘기가 나오겠지만 초시공 요새 마크로스라는 일본 리얼 로봇물을 네. 그 미국에서 이제 방영을 할 때 네. 마크로스만 수입한 게 아니라 다른 것들도 수입을 했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본인들이 수입사가 같다는 이유로 전혀 상관없는 로봇 애니메이션들을 자기들이 같은 세계관으로 섞어서 편집해서 새로운 시리즈를 만들어냈죠. 그게 뭔가요? 그게 이제 미국에서 방영할 때는 마크로스가 이름이 로보테크였는데 네. 로보테크에는 마크로스만 나오는 게 아니라 머신 로봇도 잠깐 나오고 예, 마크로스도 나오고 기타 뭔가 비슷하게 생긴 것들은 하나씩 모스페다. 더 나옵니다. 예, 모스페다도 나오고요. 예. 지금은 이제 그 FN으로 바뀌었는데요. 아메리칸 포스 네트워크로. 그 한국에서는 AFK라고 아메리칸 포스 코리안 네트워크라는 게 있었어요. 그게 이제 그 일요일 날 아침 때나 이제 그때 되면은 계속 해갖고 만화를 들어줬었거든요. 그렇죠. 로봇물 뭐 그 당시에 마크로스도 사실 국내에서 먼저 보기 전에 AFK 통해서 먼저 봤고. 그렇죠. 디즈니 애니메이션도 많이 나왔고 거기. 그 야마토라고 하는 그 일본 전함 만화도 마찬가지였고요. 그쵸? 거의 다 그때 FKN 쪽이 오타쿠들도 두 가지 경로가 있었거든요. 하나는 그 후지 TV와 가까운 부산 쪽에서 바로 볼 수 있는 분도 계셨었고, 그 다음에 일본 그 비디오가 있었어요. 약간 그 VHS 하고, 그 다음에 소니 거, 그거 뭐였죠? 베타. 예, 그 베타 거 사실 더 좋았죠. VHS 많이 깔리겠지만은. 그런 거 받아보거나, 아니면 FKN 보거나, 그런 게 되게 많았거든요. 다른 경로도 있었나요, 농호대님? 있었죠. 제가 알고 있는 거는 딴 거는 뭐냐면 아까 편집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 일본 애니메이션이 국내에서 제작한 경우가 많았거든요. 예, 대원동화라든가. 네네.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 그 납품한 셀을 재활용해가지고 한국에서 극장판으로 개방한 내용을 완전히 바꿔서 개봉한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이제 스페이스 간담 부위 같은 경우에는 아. 보시면 거기 나오는 로봇들은 저기 마크로스에 나오는 바루끼리. 아.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사실은 되게 부끄러운 흑역사인데 따지면. 네. 그런 식으로 많이 이제 극장에서 개봉하는 것들이 있었어요. 이제 좀 더 보강을 하자면 스페이스 간담 부위는 마크로스의 발키리 디자인을 토대로 만든 애니메이션이지만 나오는 적의 메카닉들은 이제 기동전사 건담에 나오는 메카닉들이 출동을 하고요. 그리고 앞서 광영님이 이제 언급하셨던 애니메이션 중에 하나는 그 레자리온이라는 그 일본 로봇 애니메이션을 아마 그게 비디오 전사 레자리온이었을 거예요. 국내선 다시 비디오 레인저 007이라는 이름으로. 아니 저는 그거를 극장에서 봤어요. 아이고 극장에서 보셨군요. 잘못 말했다. 아니 근데 저는 그 비디오 레인저 007을 기억하는 이유가 있어요. 네. 거기 나오는 음악이요. 엄청나게 좋아요. 아, 그래요? 네. 그, 저기, 반젤리스 음악이 나오거든요, 거기서. 아~ 그 음악도 되게 네. 유명한 음악 두 가지를 합쳐서 만들었기 때문에. 네. 네. 서로 관련이 없는. 아. 예. 굉장한 음악들이었다고 합니다. 뭐, 저는 못 들어봤지만. 그쵸. 이렇게 빠져나가시게요? 예. 그러고 보니까 그 영향을 봐서 그런가 우리나라도 만화가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전자행한 337도 마찬가지였고 그 다음에 로보트 태권브이도 마찬가지였고 네. 로보트 태권브이는 아까 말씀하셨지만 마징가의 아류작은 아니고 그레이트 마징가의 디자인을 처음부터 컨셉으로 놓고 아예 그 초창기에 태권브이 그 컨셉 디자인을 보면은요 그레이트 마징가를 도감으로 그려놓은 게 있습니다. 근데 이제 나중에 이게 세월이 지나면 덕후들이 아니라 일반인들이 이것을 갖고 서로 토의를 하기 때문에 야 마징가 Z랑 태권브이랑 닮았다던데 그러면 사실은 닮은 점이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죠. 왜냐하면 그레이트 마징가니까. 로봇물이 이제 일본에서 이제 엄청나게 성공을 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좀 저는 두 가지 측면을 좀 고민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일본에서는 로봇물이라는 게 그렇게 시작을 해가지고 지금은 굉장히 역사도 길고 계속해서 로봇물이 연결이 되고 계속해서 나올 정도로 어느 한 콘텐츠에 뿌리가 됐다면은 한국에서는 분명히 비슷한 시기에 로봇 태권브이라든가 다른 이제 로봇물들 만화들이 있었는데 그 계속해서 이어지지 않고 중간에 명맥이 끊겼단 말이죠. 맞아요. 그리고 그게 이제 해외를 보시면 알겠지만 이탈리아에서 제일 유명한 로봇물이 뭐냐면요 그랜다이저예요. 왜냐면 이제 우리나라에서 그 그레이트 마징가를 찐가로 발표했던 것처럼 네. 이탈리아에서 가장 먼저 발표했던 게 그랜다이저였대요. 네. 그래서 그랜다이저 관련 콘텐츠를 찾아보시면 오히려 거꾸로 이탈리아어로 되어 있는 게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전 세계에 일본 문화를 알리고 전 세계에 지금 이제 저희 나이대 30, 40대의 어른들이 계속해서 만화를 찾아보고 뭔가 이제 로봇을 사고 어느 한 산업에 대해서 하나의 그 굉장한 그 파워 유저들이 됐잖아요. 구매자들이 됐잖아요. 이렇게 네. 성장시키는 데는 일본에서 그런 이제 아주 오래된 콘텐츠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이 명맥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한국에서도 충분히 가능했을 거란 말이에요. 네. 그게 왜냐면 애니메이션이라는 거는 더빙이라든가 수출을 통해 가지고 완전히 그 나라에서 만든 것처럼 우리가 네. 이제 마징가 Z를 한국에서 만든 로봇인 것처럼 알았던 것처럼 그렇게 만들 수가 있었는데 한국에서는 그걸 못했다는 거죠. 이제 그런 거를 생각해 보자면은 뭔가 좀 이런 이제 컨텐츠의 뿌리, 그 다음에 그거를 컨텐츠를 계속해서 활용하는 전략, 그 다음에 컨텐츠를 나라 차원 또는 이제 그 창작자 차원에서 어떻게 다뤄야 되는가는 제가 볼 때는 이 로봇물, 뿐만이 아니라 일본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애니메이션의 역사를 보자면은 좀 조금은 그래도 좀 이해가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 그 세인트 세이야라는 만화가 있어요. 성투사 성시라고 우리나라에 번역도 많이 되고 인기가 많았었는데 그거가 그 12지궁 그러니까 그 로마 쪽 있잖아요. 그리스 신화 거의 다 그쪽의 캐릭터들이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는 이 만화들 갖다가 이제 애니메이션을 찾아보면은 그 구글에서 이미지 검색을 하잖아요. 제일 많이 보이는 게 이탈리아 쪽이에요. 그랜다이저도 사실 마찬가지이지만 마징가도 맨 처음은 아니었지만 나중에는 제우스를 갖다 컨셉으로 잡잖아요. 그래서 그 일본 쪽에서는 그런 거를 되게 조사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해당한 나라 번역도 되게 잘했던 것 같고 그쵸. 그다음에 주제가라든가 여러 가지 차원에 있어서 현지화 전략을 되게 타겟을 잘 삼았어요. 그러니까 가능했던 거였고 우리나라 김치인 감독님의 로테콘 V도 뭐 말은 아르자이지만은 나름대로 어느 정도 이게 성과가 있었던 걸 좀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게 다른 나라에서는 전혀 펼쳐지지 않았던 게 뭐냐면은 번역도 제대로 된 게 없었었고 그 다음에 오히려 그 원본은 저 미국이 어딘가 뭐 지금 맞아요. 들어가 있죠. 예. 그렇게는 들어가 있는데 많이 알려지지 못한 이유가 보면은 어떤 그런 전략, 마크 말씀하신 그런 게 아예 없었거나 준비를 못했거나 하지 못한 상황. 이게 좀 많이 안타깝죠. 거기 있어서는. 그러니까 저는 이제 한국, 최근에 이제 한국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캐릭터들, 그 다음에 약간은 지금 약간 좀 지나갔지만 90년대 한국, 그 다음에 2000년 초기에 나왔던 애니메이션이나 만화 콘텐츠가 좀 안타까웠던 게 뭐냐면 그 세인트 세이야가 가장 이제 중요한 그 모델이 될 수가 있는데 세인트 세이야에 나오는 주인공들은 다 다른 나라 사람들이에요. 일본 캐릭터가 아마 한 명인가 두 명밖에 없을 거예요.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이게 글로벌라이징이 가능했어요. 왜냐하면 주인공급의 다른 조형 캐릭터들이 뭐 중국 사람도 있고 뭐 영국 사람도 있고 그리스 사람도 있고 막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이걸 어느 나라에 수출을 하더라도 이 감정이입이 간단했던 거예요. 심지어 북극의 그 빙벽 시리우스 같은 경우는 저 추운 지방 네. 그러니까 뭐 알래스카라든가 그쪽에서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게 되게 많았거든요. 네. 뭐 나중에 이제 그 변신편에서 하겠지만 그 민키모모 우리나라에서는 네. 그 요술공주 민키라고 하는 캐릭터도 거기 보면은 엄마 캐릭터 아빠 캐릭터 그다음에 민키 캐릭터 단지 일본에서만 살았을 뿐이지 거기서 나오는 메인 캐릭터들은 다 일본인이라고 하기 힘든 캐릭터들이에요. 그 람마 2분의 1이라고 만화 했잖아요. 네. 네. 그것도 실제적으로는 중국이 기본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엄청나게 성공을 했어요. 그러니까 희한했던 거는 아 얘들이 정말 현자적으로 많이 썼을까? 근데 그거는 원래 맨 처음에 아니었거든요. 맨 처음에는 그 자기 만화의 상상력하고 무대를 그렸던 거였는데 그거를 그 기획하는 양반들이 이렇게 이렇게 해갖고 퍼져나가게 만들었던 거였죠. 뇌생남녀의 즐거운 수다. 여러분은 지금 지식해방 전선을 듣고 계십니다. 저는 그 한국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애니메이션이나 만화 캐릭터라든가 그런 거에서 가장 이제 안타까운 점이 뭐냐면 자꾸 한국적인 걸 찾는다는 거예요. 왜냐? 뭔가 나라에서 지원해주는 건 그런 식으로 한국적인 캐릭터를 첨부해라. 그 다음에 뭔가 태권브이에서 시작을 하다 보니까 자꾸 뭔가 태권브, 마라치아라치 이런 것만 자꾸 집어넣고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해외에다 내보냈을 때는 설명하기가 굉장히 복잡해지는 그쵸. 거예요. 태권브이를 가지고 만약에 해외에서 이거를 개봉을 해가지고 설명을 하자면 굉장히 복잡했을 거야 그 당시에는 그렇죠. 왜냐 그 당시에는 태권도가 알려질 때가 아니었었어요 그렇죠. 오히려 가라데가 알려져 있을 때이기 때문에 분명히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가라데라고 설명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태권브이가 이랬으니까 뭔가 마루치아라치가 이렇게 했으니까에 대해서 그 뿌리를 거기서 시작을 해가지고 천재 만들어지는 캐릭터들이 자꾸 해서 만들어지면은 결국에는 로컬라이징은 가능한데 글로벌라이징은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 얘가 좋은 게 뭐냐면 그 우리나라 보면은 홍길동이라든가 네. 뭐 이제 암행어사 같은 캐릭터들이 있어요. 네. 그렇죠. 우리나라 애니메이션의 시작. 예, 시작이었죠. 근데 이거를 광학 씨가 얘기한 대로 해외에다 보여주잖아요. What 이러는 거예요. 이해를 못해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해 자체를 못하죠. 차라리 일본 캐릭터는 뭐 일본 캐릭터긴 하지만 자기 어느 현지화도 있고 닮은 구성도 있고 배경도 있으니까. 그러면서도 오묘하게 일본의 특색이 묻어나요. 그렇죠. 그래서 재패니메이션을 찾게 되고 자꾸 그쪽으로 들어오게 되는데 우리나라 만화 같은 경우는 그냥 그 아마 컨텐츠 진영도 마찬가지일 텐데요. 계속해서 그냥 국산 한국의 비빔밥 뭐 한국적인 캐릭터만 계속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약간 서툰 전략이고요. 실제로는 한국에서 그린 애니메이션이 코메이드 말 재팬이가 아니라 뭐 코리아메이션이 됐든 뭐 이런 식으로 돼가지고 깔려 있는 상태에서 그 사람들이 모르는 새 한국의 문화한테 익숙해지게 만드는 그렇죠. 이제 그런 전략을 쓴다 그러고 이런 낫지 않을까? 그러면 어떻게 지금 한국 한류 문화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라도 갔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뽀로로가 성공한 이유를 사람들이 많이 찾잖아요. 네. 근데 뽀로로가 성공한 이유는 거기에 한국적인 게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맞아요. 네. 근데 그거에 대해서 자꾸 동물이 나와야 돼? 그다음에 아동을 타겟으로 해야 돼? 사실은 그 핵심은 그게 아니거든요. 왜냐? 뽀로로가 국내에서 성공한 건 맞지만 네. 뽀로로를 가지고 해외에서도 성공을 시켰거든요. 결국에는. 네. 그런 걸 생각을 하자면 뭔가의 그런 로컬라이징이라고 하는 전략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이게 되게 위험한 폭탄 같은 거예요. 네. 왜냐? 제가 계속해서 처음부터 일본 애니메이션을 설명을 하면서 뭐와 연관을 시켰냐면 왕구랑 연관을 시켰잖아요. 그렇죠. 캐릭터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애니메이션이라고 하는 거는 그거 자체의 내용만으로 성공할 수도 있지만 그거 외에 파생상품들이 같이 성공을 해야지 얘가 힘을 받거든요.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에서 나오고 있는 애니메이션 대부분들 우레메, 뭐 슈퍼홍길동 이런 것들 분명히 국내에서 성공할 수 있어요. 연구와 땡치리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거를 해외로 내보냈을 때는 과연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할 거냐는 거죠. 그 제가 놀랬던 게 뭐였냐면은 그 옛날에 제가 외국 자주 왔다 갔다 할 때 물어봤어요. 너 지금 걔네들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유레일 패스 쓰면 다 돌아다니는 유럽을. 그래서 한 사람이 아 걔들은 캐니언스피 잉글리시 되게 싫어해요. 그게 뭐냐면 너 네가 영어 할 줄 아니가 캐니언스피 잉글리시거든요. 되게 싫어해요. 그래서 우리 저번에 녹음했잖아요. Do you speak English? 그게 맞거든요. Do you speak English는 뭐냐면 네가 다른 나라 말도 많이 쓰는데 그 영어도 쓰니? 그러니까 Do you speak English예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아, 영국에 사신 분이죠? 네. 왜 갑자기 맞장구를 치나 그랬네. 그래서 그 딱 걔들이 뭐냐면은 야 니네 근데 어떤 나라 말이 배우고 싶니? 그때 퍼스트가 만다린이었어요. 중국어. 그 이유가 뭐니? 그랬더니 남은 마켓이 중국밖에 없대요. 오케이. 그러면 또 배우고 싶은 거 어디야? 그랬더니 일본을 갔다가 배우고 싶대요. 그 왜? 그랬더니 그 재패니메이션이 그 한국의 오타쿠처럼 이렇게 있잖아요. 되게 많이 퍼져 있대요. 맞아요. 그래서 엄청나죠. 그게 엄청난 파워가 있기 때문에 맨 처음에는 그냥 만화만을 생각을 했었는데 네. 만화를 보다 보니까 그러면은 이걸 그린 작가는 누구지? 그 사람은 어디에 살았지? 그러면 그 사람이 살고 있는 나라에는 뭐가 있지? 어떤 것들이 있지? 계속 파고 들어간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한 번도 거기서는 일본 만화를 듣지 뭐냐면은 일본 만세라는 얘기는 사실 별로 없어요. 물론 네. 이제 그런 우익 만화가 있긴 하지만은. 네. 근데 이 사람도 일본 애니메이션을 보고 좋아하고 하면서 점점점 일본의 비중이 커지니까 자연스럽게 일본애와 그쵸? 동해가 있는데 일본해라고 재팬시라고 인식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 자체가 일본이 그렇게 전략을 짠 건지까지는 모르겠지만은 일본 같은 경우는 그런 식으로 사람의 감정이나 아니면 기호 아니면 어떤 생각 그런 걸 파고들었지 일본에 대한 상품 자체를 팔지 않았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한국도 과연 생각하는 대로 이런 컨셉으로 지금 늦지 않았거든요. 왜냐하면 그렇죠. 아직까지 그 K 한류가 아직까지 먹혀요. 맞아요. 싸움 때문에 지금 약간 주춤하고 있지만은 아직까지 동정론이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조금 더 다음 정권에서 잘 선회해 주시면은 우리도 라이징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저는 근본 원인이 해소가 되었으면 좋겠는데 그 근본 원인은 사실 이 대한민국이란 나라가 사회적으로 갖고 있는 어떤 그 상처받은 자존감? 굉장히 뒤떨어져 있는 그런 자존감이 회복되어야 이게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이를테면 좀 전에 일본 대중문화 애니메이션 얘기를 하셨지만 그 사람들이 그런 문화를 꽃피울 수 있었던 까닭은 우리 일본이 이런 거 할 수 있어. 일본은 이렇게 하자고 이런 식으로 일본이란 이름으로 뭉친 게 아니라 그냥 개개인의 역량이 잘 발휘된 것뿐이거든요. 네,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그걸 보면서 한국은 이렇게 해야 돼 하면서 오히려 집단의 힘을 발휘하려고 그러면 뭔가 핀트가 맞지 않는 현상인데 그럼 우리는 왜 계속 그렇게 하고 있는 걸까 생각을 하면 일제강점기 때 우리가 받았던 그 상처가 회복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어디까지 가야 될지 모르는 반일 정신으로 자꾸 고취될 수밖에 없고 그걸 회복시켜줘야 되는 그 정부나 교육단체가 그럴 만한 또 여유가 없었어요. 갑자기 쿠데타가 일어나서 군부 정권 들어서지. 그리고 조금 민주정치 회복하려고 그랬더니 또 쿠데타가 들어섰죠. 그러면 이 군인 정권도 자기들 딴에는 우리가 그래도 쿠데타로 정권을 잡았지만 이 국민들을 위해서 뭔가 좋은 일을 해야지 하면서 선의로 하는 게 어떤 연구나 깊은 고찰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반일 정신은 반일 정신대로 우리가 고취를 시키고 하는 식으로 되게 막무가내로 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로봇 애니메이션이 우리가 왜 실종이 되었고 김청기라는 사람이 이렇게 아류작이나 양산을 하다가 그냥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야 되는가 하는 그 슬픈 고리를 추적을 해보면 참 중요한 시기에 언론 통폐합 사건이 일어나면서 놀랍게도 SF 로봇 애니메이션은 아동들한테 좋지 않으니까 TV에서 방영을 금지시킨다. 아, 정말요? 예, 라는 어이없는 법안이 발의가 됐어요. 와, 그 당시에 1980년 당시에. 그 당시에 또 재밌는 것들이요. 군부 정권, 쿠데타 정권이 들어온 다음에 극장판 애니메이션으로 제작됐던 한국 애니메이션들은요. 네. 대부분이 반공 만화였어요. 와. 또리 장군. 또리 장군. 일본의 진격의 거인보다 조금 더 앞섰다고 생각하는 해돌이의 몸. 보면 이제 헐크예요, 헐크. 네. 아니 여하튼 말씀 도중에 죄송하지만 이게 네. 진짜 사람들이 잘 기억을 못하지만 방송 자율 정화 방안이라고. 맞아요. SF 로봇 애니메이션을 배제를 한다. 그러면 지금 방영 중인 건 어떡하죠? 어 내일부터 그냥 종영시켜. 이런 식으로. 군부 정권이니까 할 수 있었죠. 근데 그 이유가 이 사람들이 무슨 우리를 엿먹이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자기들 딴에는 정말 이건 애들한테 나쁜 거니까 하지 말아야지 하는 무식함으로 한 거예요. 그래서 그랜다이저가 방영 도중에 이게 갑자기 그냥 중단되었고 그리고는 이게 일본만 일본 것만 방영이 안 되나요? 한국 것도 나올 수가 없죠. 원래 남의 애니메이션을 보고 이 영향을 받았으면은 이쪽에서도 좋은 창작가가 나는 마징가 보고 자랐으니까 나는 가징마 뭐 이런 거 만들어 봐야지 하면서 나올 수가 있는데 맞죠 맞죠. 아예 그런 토양을 없애버린 거예요. 그렇죠. 김영삼 정부가 들어서기 전까지 이게 해결이 안 돼버리는 거죠. 그럼 10년 지나가는 세월 동안에 갑자기 로봇 SF 애니메이션 다 볼 수가 없어지고 우리는 그냥 세계 명작 동화 애니메이션만 줄창 봐야 되는 거죠. 네로가 어쨌고 뭐 블란다스에게 그, 예, 그 네, 위에 어른들이 아 너희들 마징가 제트 알아? 그러면 아예 저희는 빨강머리한밖에 모르는데요. 아예 장르가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왜냐면 그 호호 아줌마 같 그렇죠. 예. 옛날에 오로라 공주와 손오공이 갑자기 사라진 이유도 비슷했겠군요. 그냥 다 사라졌죠. 다 사라졌죠. 그러니까 그것도 되게 재밌는 시리즈고 제가 또 되게 좋아하는 만화인데 그 스타징가라고 하는 시리즈인데 스타징가였죠. 어느 날 갑자기 끝난 것 같아요. 제가 예, 소세지가 소세지도 나왔었거든요. 네, 맞아요. 어떻게 아세요? 몰라요. 아.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거에 대한 토양을 지금부터라도 마련하지 않으면 그거에 대해서 절대 지금 한국에서 뭔가 컨텐츠를 만든다 그 뭐 자꾸 그 애니메이션을 그리고 아동용으로 집중을 하시는데 컨텐츠를 구매하는 파워가 있는 거는 아동층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렇죠. 한 가지 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 저희가 먼저 번 4차 혁명 얘기했잖아요. 거기에 지금 AI가 로봇이 나오죠. 그 AI와 로봇의 토대가 바로 여기 있거든요. 맞아요. AI가 뭔지 로봇이 뭔지 그거에 대해 충분히 상상하고 현재 돼 있는 거는 뭐고 그럼 모자라는 건 뭔가 그럼 나는 뭘 해볼 수 있는가 이거를 갖다가 볼 수 있는 그 여건을 백그라운드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 백그라운드인 아이들이 볼 수 있는 애니메이션에서 로봇은 사라져 있습니다. 이게 가장 큰 문제죠. 그걸 생각하셔야 돼요. 일본에서 마징가 Z가 그 방영이 되고 그 이후에 이제 슈퍼로봇물 그다음에 용자물 리얼계 로봇이 나온 다음에 그거를 보고 자란 사람들은 대부분 과학자가 됐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저도 마찬가지로 그걸 볼 때 로봇을 조종하는 그 조종사가 되고 싶기도 했지만 로봇을 만드는 과학자가 되고 싶기도 그렇죠. 했었거든요. 굉장히 아이들한테 필요한 거는 뭐냐면요. 이 아이들한테 뭔가 교훈을 주는 것도 필요하지만 내가 나중에 무엇을 해야겠다라고 하는 그 동기부여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 로봇물이 결국에는 일본의 지금 굉장히 기술적인 부분들, 과학적인 부분들을 인력들이 투입되게 되는 꿈을 만들어줬어요. 저도 동의한 게 뭐냐면 저도 어렸을 때 마징가이트를 보고 제가 연구원이 되기도 그랬거든요. 네. 근데 정말로 제가 지금 연구원 예, 연구원 하고 있어요. 뭐 이제 뭐 인베디드 시스템도 만들고 네. 뭐 스마트폰 만들고 지금 뭐 계속 플랫폼 만들고 있지만은 과연 제가 어렸을 때 그 로봇이나 이제 그런 거를 보지 않았고 그 다음에 제가 뭐 칼세건 코스모스도 보고 뭐 피지컬 리뷰 보고 사이언스부터 계속 그랬거든요. 그런 쪽으로 보지 않았다고 하면은 전 아마 상상을 못했을 거고 지금 아마 기타를 치고 노래 부르거나 아니면 시인이 됐거나 글을 쓰고 있겠죠. 그러니까 저는 그런 거 자체가 없다고 하면 지금의 제가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거를 갖다가 아예 없애버린 상태에서 갑자기 4천 명 AI 작업 누가 하겠어요? 못하는 거죠. 가장 중요한 거 또 하나 설명을 드리자면 조금 다른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얘기하는 모난돌이라고 하는 모가 난 사람들을 좀 인정하는 사회도 필요해요. 일본 애니메이션을 계속해서 발전시킨 사람들은 결국엔 모난돌이었거든요. 처음에 얘기했던 나가이고도 사실은 그 당시에는 굉장히 조금 독특한 사람이었고 일반인들이 받아들이기 힘들었지만 이것에 대해서 재미를 느꼈고 토미노 요시유키 마찬가지로 난 이거 하고 싶은데 니네들이 왜 인정을 안 해줘? 난 이렇게 하고 싶은데 왜 사람들이 따라오지 않을까? 그거에 대해서 고민을 했고 또 사람들이 그거에 대해서 인정을 해주는 그런 문화가 있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뭔가 변곡점을 거치면서 발전 해왔거든요. 근데 한국은 좀 그렇지 않잖아요. 맞죠. 네. 자본의 논리에 의해서 그다음에 유교적 논리에 의해서 그다음에 주변 사람들의 관심에 의해서 뭔가 계속해서 그 모난 부분들을 깎아나가면서 굉장히 평범한 뭔가를 네. 만들어내고 있거든요. 네. 근데 그게 제가 볼 때는 가장 큰 지금 문제점이 네. 아닌가 싶어요. 듣고 나니까 그 미친 주인공들도 네. 아니면 주인 놈들 등장할 네. 수가 없었겠네요. 네. 한국 그러한 문화적인 것 때문에. 그렇죠. 네. 저는 이 개인의 자존감 문화를 회복하는 쪽에서부터 방향을 주었으면 하는 게 네. 아까 그 일본 수입 애니메이션에 대해서 이제 사실 시대적 아픔 때문에 그렇게까지 하지는 못했겠지만 적어도 지금부터 방영되는 애니메이션은 일본 수입 애니메이션입니다 하고 사람들한테 제대로 말을 했으면 조금은 다른 결과가 나왔을지도 몰라요. 사실 제대로 하려면 쇠돌이라고 하지 말고 카부토코지라고 하고 그쵸, 사야카라고 그쵸. 하고 이렇게 말하는 게 더 나은데 그럼 사람들이 어디서 일본 놈이 나오는 애니메이션을 그렇게 하면서 시대적인 반발이 있었겠죠. 네. 그러면 거기까지를 자막 처리해서 일본 애니메이션이기 때문에 현지화에 맞춰서 이름을 다 바꿨습니다. 근데 그런 말 없이 그냥 맨 끝에 아주 작은 글씨로 우리말 녹음. 이렇게 해버린 순간 우리의 자존심은 자존심대로 뭉개지고 사람들은 나중에 배신감을 느끼고 그리고 이런 문화에 우리가 길들여지다 보면은요. 자기들도 모르게 어떤 내용이 좋은 콘텐츠를 만났을 때 누가 만들었는지를 물어보지 않고 콘텐츠의 내용에만 되게 천착하는 그런 습관이 저는 나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결국 그러면 저작권 문제가 나는 거죠. 사람들이 페이스북에서도 그러잖아요. 공유가 막 몇만 번 됐는데 아 이거 내용 좋은데 사실은 누가 만들었는지 몰라. 맨 처음 올린 페이지에 페이지 주인장이 이거 누가 만들었는지 모르지만 되게 재미있어요. 이게 첫 소개예요. 사실은 누가 만들었는지가 그 내용보다 더 중요한 거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게 원천이 알고 보면 우리말 방송으로 그렇게 누가 만들었는지를 가려버리는 데서부터 연관고리가 있지 않았나. 지금 그게 예, 우리들의 상처 입은 자존감을 회복하는데 맞닿아 있는 뭔가 과정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긴 보니까 뭐 코난도 그렇고 간판 다 바꿔버리고 그렇죠. 그 네. 다행히 그 김대중 대통령 정부가 들어오면서 그 일본 문화에 대해서 좀 개방을 했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제 람마도 다시 이제 정상적으로 나오게 됐고 드래곤볼도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들이 이제 제대로 된 이름으로 나오기 시작했는데 그럼에도 그 잔재가 남아서 한국식으로 이름을 바꾸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다른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한국에도 언젠가는 마징가 같은 뭔가의 시대적인 그 다음에 기회 그 다음에 민족 또 컨텐츠의 재미 그 다음에 캐릭터 그걸 만드는 사람들의 재미 여러 가지들이 맞물리는 어느 한 시기가 올 거라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때 이 여러 가지들이 다 준비가 돼 있고 모두가 다 돼 있어도 정부 또는 아니면 이걸 만드는 사람들이 주눅 들어 있다면은 절대 마징가 같은 캐릭터는 네. 나오지 않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한국에서 뭔가 이런 거를 만들어내는 시기가 언제쯤 올 것이다 또는 이미 지났을지도 몰라요. 지났어도 다시 한번 올 거예요. 준비가 된다면. 그랬을 때 눈치 보지 않고 그 다음에 우리 아이들이 또 성인들이 그것을 보면서 아이들한테 권할 수 있고 다른 나라에 가서도 마찬가지로 우리 이런 만화 만들었던 나라야 라고 아주 쉽게 설명할 수 있는 그런 때가 오길 바라는 거죠. 네. 그 엉망으로 애니메이션을 좀 만들어도 그게 또 우리 세금으로 쓰여졌다 그래도 그걸 갖고 너무 비난만 하지 말았으면 맞아요. 좋겠어요. 네. 전 솔직히 김치워리어라는 애니메이션 작품이 사람들한테 우스개로 놀림감이 되는 거야. 뭐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 작품의 잘못된 점을 비난하면서 어떻게 혈세로 이렇게 만들 수가 있냐라고 했을 때 왜 꼭 저걸 혈세라 그러면서 뭔가 도둑질을 당한 것처럼 저렇게 비난을 할까. 저거보다 더 못 만든 애니메이션을 만들었어도 그런데 쓰라고 준 세금이고 사실 그 애니메이션 퀄리티에 비해서 제작비가 저는 되게 짰다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네. 그리고 그렇게 애니메이션에 관심을 가질 분들이면 사실은 더 놀랍고 뛰어난 애니메이션들이 많은데 찾아보지도 잘 않아요. 그냥 세금으로 만들어졌다니까 보고 비난하고 혈세라고 뭐라 그러는 거지. 네. 시도 자체에 대해서 싹을 꺾을 생각하지 말고 좀 어떤 점이 좋은지 그 장점부터 좀 봤으면 좋겠어요. 네. 경성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까 광혁 씨 얘기한 것도 노원님 마찬가지인데요. 그 틀린 것도 아니고 그냥 나하고 좀 다를 뿐이고 그리고 나하고 다른 사람이 무언가를 할 때 그 사람을 적어도 방해는 하지 말고 그 다음에 내 기준에 맞춰서 무언가를 갖다 조작하려고 하지 말고 그 사람의 있는 특성 그대로 봐줄 수 있는 그런 문화,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가 된다고 하면은 사람은 누구나 다 재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미처 만들지 못한 그 사람 나름대로의 특성이 나와서 그게 우리의 미래를 밝혀줄 또는 우리에게 큰 도움을 줄 예, 그런 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란스님은? 네, 저는 오늘 정말 잘 듣고 가는데요. 네, 말씀하신 대로 그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다름을 배워나가면서 사실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이렇게 같이 힘을 합치면 더 좋은 힘이 발휘되잖아요. 비슷한 사람, 비슷한 생각을 가진 사람끼리 모여 있는 것보다 그게 더욱더 우리가 나아가야 될 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네 오늘 너무 잘 듣고 갑니다. 아, 저도 그 오늘 마징가 주제 잡으면서 이렇게 범국민적으로 아주 교훈적으로 이렇게 마무리할지 몰랐는데요. 네, 자 지금까지 들어주신 방송은 그 지식해방전선 덕담이라고 하는 새로운 카테고리고요. 되게 쑥스럽죠? 네, 뭔가 쑥스럽지만 덕질을 어쨌든 많은 분들한테 권유하고자 네 애니메이션과 콘텐츠에 대해서 다시 한번 바라보고자 만든 거고요. 뭐 계속해서 만나 뵙겠죠? 또 네, 기대 네. 많이 해주세요. 네, 기대 많이 해주시고 저희 그 지금 팟캐스트를 하면서 팟빵 쪽에서 계속해서 방송이 나가고 있는데요. 생각보다 지금 반응이 좋아서 저희도 깜짝 놀라고 있습니다. 뭐 후원도 많이 해주시고 또 댓글도 달아주시고 구독도 해주시고 후원이 아니어도 좋으니까 그냥 댓글로라도 오늘 방송 어땠다라고 남겨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욕설, 비난, 대환영합니다. 네. 무풀보다 욕설이 낫습니다. 네. 예, 오늘 덕담 여기서 마칠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